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개막이 됩니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88이면 88이지, 99 아니야? 88이면 88이지, 99 아니야? 매일 저녁 5시면 TV 앞으로 달려갔던 그때 그 어린이를 위한 방송! 77도, 99도 아닌 88한 애니메이션, 88하게 출발합니다! 오프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프닝이 부끄러워졌어요? 생각 욕구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 거지만 제가 지금 이거 콘솔 만지느라 못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지금 하세요. 박치면서 네, 그래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만화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만화 주제 잠깐 네. 대본에서 누가 얘기하게 돼 있지? 아, 나구나. 이게 양쪽을 다 만지고 있느라고 지금 네네 어린 시절에 평범한 일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 짱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애니메이션은 두둥 두둥 영심이입니다. 영심이. 네. 그 영심이 방송 예고했을 때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중에 대본에 가장 충실하셨어요. 원래 안 이러셨잖아요. 저.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읽는 거예요? 써놓은 거잖아요. 아, 근데 평소에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우리. 그러게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저희 팟빵 댓글에 베둘레헴 님이 되게 네. 구체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 집에선 제가 영심이었고, 동생이 순심이었습니다. 보면서 하는 짓이 저희 집 사찰 당하는 줄. 네, 크크크라고.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나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고 후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관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거기에 다운로드까지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가끔 보시면 업데이트 되자마자 그 다음날 순위가 팍 오르는 걸 보이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다운로드를 합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가서 네네네. 다른 그러니까 IP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IP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 가서 네. 이제 다운로드 컴퓨터마다 눌러주고 네. 저희는 후원이 들어온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렇게 순위도 오르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저희가 직접 본다면 그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사실 가장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본대로 또 해야 돼요. 가로치고 관종스럽게. 잠깐만. 근데 이벤트 우리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아, 당첨자분이요? 네네. 네, 그래서 베둘레헴님께서. 왜요? 네네. 네. 아니, 베둘레헴님께서만 남겨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게 영심이에 관한 정말 구체적인 에피소드,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을 이렇게 남겨주신 게 베둘레헴님이라서 저희가 네. 선정을 하게 됐고요. 네네. 네. 그래서 베둘레헴님은. 네, 베둘레헴님께서 네. 저희가 숫자로 88 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A-N-I-M-A-T-I-O-N. 오! 저도 학사학위 보유자인데요. 그리고 골뱅이 치시고, gmail.com으로 이제 받으실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커피 못 드시면은 뭐 주스나 뭐 차가 좋습니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받으실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정말 이렇게 관종 같은 방송.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그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데, 좋아요와 다운로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담을 드리지 말라고. 네. 들어주시는 거 좋아요와 다운로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그러다 구독도 끊는다고. 네. 네. 편안하게 사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네. 뭐 다른 얘기지만, 네. 그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니, 그 다음 방송이 도대체 언제 업데이트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주변에서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사실 2주마다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지만, 아, 우리 한 달에 안 모이잖아. 우리 한 달 만에 만나세요, 오늘. 오늘 한 달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자면 또 너무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게을러 보였죠. 아, 이제 네네네.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렇잖아요. 아마 팟빵 그 푸시를 다 켜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아 도대체 언제 오지. 아 언제 오지 하다 보면 그때 와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 네, 그때 네, 그냥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냥 저희 방송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영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항상 작품 소개는 일단은 제가 전문가 적인 면모를 보였으니까 네. 대본에도 누가 하라고 안 적혀있었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한번 해주실게요, 인덕님께서. 네, 제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심이는 일단은 KBS에서 자료조사 해주신 분이 몇 년도라고 안 적어주셨네. 아니요, 1990년. 뒤에 적혀있네요. 기본이죠, 이 정도. 우리가 봤던 그 영심이 애니메이션은 항상 우리가 봤던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KBS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990년 10월 5일 KBS ETV 금요일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시작되게 됐고 네. 그리고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기억보다 네. 총 13회로 12월 28일 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되게 긴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애니메이션도 전국노래자랑 끝나고 나서 무한 로테이션 되던 시리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길게 느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이 90년대 그 언저리 어린이 어떤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세대들이 영심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바로 그 로테이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뒤에 케이블에서도 꽤 은근 재방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원래는 백음택 만화가 백음택 씨의 작가님의 그 14살 영심이를 원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심이가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쵸. 예. 그때 처음에는 7권으로 완결됐다가 90년대 중반에 IQ 점프 버전으로, IQ 점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 예. 단행본이 나왔는데 그거는 총 14권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백음택 씨는, 작가님은 자꾸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네. 주로 옛날에는 성인 취향의 작가를 많이 그리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료조사 해주신 거, 그, 화덕님 해주셨는데, 찾아주셨는데 사진이, 네. 외모가 그 왕경태랑 상당히 닮으셨습니다. 네, 영심이 그래, 남자친구. 네. 그래서 이게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많이 그렸다고 했는데 사실 영심이가 아니라 본인은 왕경태의 취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역할은 달랐을지도 몰라요. 네. 외모만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얘기하면 좀 지루하니까 네네. 뭐 화덕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그 다른 부가 상품들? 왜 이런 건 꼼짝 피하시나요? 불가 작품들? OSMU, 오스무. 오스무. 네, 오스무 사례. 그렇죠. 네. 오스무 같았죠. 영심이 네. 오스무. 오스무가 뭐였죠? One Source Multi-Use. 원 소스 멀티유즈. 영어 제일 잘하시는 분 여기 인덕님이니까. 화덕님이죠. 아니, 인덕님이 제일 잘해요. 아니죠, 화덕님이죠. 아니요, 인덕님. 아니에요. 알았어. 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뭘 해야 돼요? 오스무 한 번 더. 오스무? 풀어서. 원 소스 원티 멀티 유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있고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실사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실사 영화. 네, 몇 달 한 세 달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화 작품이 꽤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여기 영화의 주요 캐스팅된 분들을 한번 읊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영심이는 이혜근 씨가 캐스팅됐어요. 네.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검색해보시면 지금도 그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왕경태는 전원석 씨. 네. 아시나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월수기의 김나온 씨. 김나온 씨는 알죠. 진짜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잘 어울려요. 되게. 그거 진짜 밉잖아. 월수기. 그리고 가수역이 있는데요. 가수역 그 영심이 형부가 될. 네네. 네. 네. 박남정. 아, 이거 찍어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니은 춤.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아재예요. 아재 스타그램.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영심의 어머니가 김을동 씨예요. 네, 국회의원 김을동 씨. 네네. 그게 근데 외모가 상당히 어울리잖아요. 네, 원작에서도 맞아요. 똑같아요. 영심이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체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90년대 작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작품인데 김물동 씨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할까 동안이신 것까지 지금. 아 그럼. 그리고 순심 역할, 영심이 동생 순심 역할에 이재은 씨가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맞아요, 깜찍해요. 맞아요. 네,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이재은 씨 캐스팅된 그런 어린이 영화들, 드라마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경영 씨도 나옵니다. 교생 역할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히트 치는 영화는 다 이경영 씨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선두주자인가? 그 교생 역은 애니메이션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원작 만화에 나와요. 어떤 역할이라면 교생 선생 잘생긴 교생 선생이 그러니까 2004 영심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심이를 소설 버전으로 만든 2004년 2004년 버전으로 다시 리부팅을 해서 영심이 기존 에피소드를 다시 소설화를 해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 에피소드가 있고 원작 만화에도 있어요. 거기는 장동곤 선생님 그만큼 잘생긴 교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잘생긴 교생 선생님이 자꾸 영심이한테 눈길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영심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하숙집가에 찾아가가지고 막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줘요. 지금 때는 거의 뭐 부인 커서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이따가 또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상당히 그 원작 작품을 읽다 보면은 아 사람인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를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심이가 어쨌든 14살짜리가 네. 가서 정말 부인이 된 것처럼 막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되니까 이 교생 선생님이 따로 불러요. 영심이 따로 불러서 따로 부른다고요? 네. 이럴 수가. 왜요? 충격. 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뭐 되는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봐요. 네. 이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돼. 영심이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자기는 사시라고 사시라서 내가 눈빛이 내가 여길 봐도 앞을 봐도 옆에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네가 착각을 한 거라 넌지 얘기를 해줘서 영심에 충격받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애들 보는 앞에서 내가 사시다 이래야 돼? 아니. 아까 나는 사시다. 아까 막 인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어? 뭐가요? 아 인식이 네. 그러니까 지금이 생각을 해봐요. 교생 선생님이 아, 좋아도 하숙집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빨래를 해주거나 청소를 해줄 거라는 아하.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안 해요. 그럼. 80년대 그거는 마치 사랑방 손님급이 지금 정서잖아요. 아 진짜. 그 모양새가 근데 더 좀 이상한 게 이 영화 버전 같은 경우엔 14살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그쵸. 1학년이에요. 근데 나는 옛날에도 애니메이션 이걸 보면서 네. 영심이가 14살 같다는 느낌보다는 저거 중3 정도 된 애 같았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중2병 걸린 중2 같던데. 그렇죠. 근데 중2병 네. 그러라고 중2 그 나이에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영심이가. 그 젊음의 행진. 젊음의 행진. 네, 젊음의 행진이라는 뮤지컬로도 나왔는데 네. 이건 영심이랑 경태가 30대가 된 후에 일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거 오늘 기사 검색하다 봤는데 2006년 경향신문 기사였는데요. 이 뮤지컬 그때부터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영심이가 유부녀로 나오던데. 어? 애도 둘 딸려 있어요. 어이? 2006년. 잠깐, 진짠가요? 네. 그 기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말이죠. 네네. 영심이가 공연 연출가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심이가 30대 중반쯤 됐잖아요. 네네. 그때 그랬는데 갈 데도 없고 해서 아이돌 형부가 기획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연 연출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경태랑 어떻게 어찌저찌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영심이 실수로 그 영심이랑 경태가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막 같이 막 과거를 추억하면서 막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 나오고 제가 조사를 어디선가 봐서 끌고 왔는데 그렇다면 영심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아니 뭐 추억을 사랑만 확인하는 건데 뭐 추억을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거.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다운받고 있는데 아름답게 만듭시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보면 실수투성이인 오영심이 어느덧 33살이 됐다. 아이 둘을 둔 영심은 형부 회사에 얹혀 지내며 80-90 콘서트 젊은의 행진을 기획 중이다. 공연이 시작될 무렵 뜻하지 않게 왕경태가 공연장을 찾는다. 경태는 오랜만에 본 영심이가 유부녀라는 사실 실망하지만 추억을 얘기하며 마음을 다스린다. 하지만 공연은 가수들 사이에 번진 설사병으로 중단 위기를 맞고 얼떨결에 무대에 서게 된 경태가 그간 숨겨왔던 영심이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게 2006년 버전인데 근데 사실 유부녀면은 이게 밝게 되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바뀐 거 아닐까 중간에? 사실 내가 이거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없을 것 같아. 마치 그거 같아. 지금 내 심정이 뭔지 알아요? 가수인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마이크를 갈라서 관객분께 돌린 사람인데 그리고 젊은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KBS. 아, 맞아요. 네.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타이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당신의 나이가 아까부터 뭐지? 그거 뭐 무슨 노래였? 그 뭐더라? 뭐야? 아까 방남정? 방남정? 아 이거 방남정 니은 춤을 출 때부터. 그건 지금도 나와서 추시는데 뭐. 동치미 이런 데 보면 나오시죠. 동치미를 보는 것부터. 동치미를 보는 것부터. 동치미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사장님 동치미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봐요. 자취해봐요. 다 재밌어. 아 주부 됐어.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네, 근데 네. 이 우리가 그 전에 여러 가지 꽁트도 코너를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사전회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 애니메이션 그 에피소드 하나 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준 게 너무 많아서 네, 주옥 같고 주옥 같고 네, 주옥 같고 네. 그래서 네. 네, 아까부터 좀 이상해. 아까부터 뭐 인식이 뭐 따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양반들이 앞으로 이 주옥 같은 에피소드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끼리 베스트를 정해서 에피소드를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서 네. 이번 시간에는 추억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때 90년대이지만 저희들 학창생활? 네, 학교 생활에도 맞물려 있어서 각자 뭐 개인적인 경험까지 같이 얘기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추억에 많이 젖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보면서 여태까지 봤던 고전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봤던 애니메이션은 지금이랑 영상 문법도 좀 많이 다르고 네. 애기들용으로 어린이 타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좀 지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빨리 감기로 보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근데 영심이는 지금 봐도 물론 좋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요. 공감되는 아직도. 내용 되게 많고 청소년 시트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그 감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근데 영심 에피소드가 총 13개잖아요. 네.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지. 그렇죠. 그리고 청취자들이 볼 게 있어야 되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스포 많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6개만 뽑았습니다. 에피소드. 네, 네, 네. 이름하여 우리끼리 베스트 6. 딴딴. 네, 그래서 우선 1부에서는 6위부터 4위까지 3개만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6위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빰빰. 빰빰. 12화. 12화. 네. 극기훈련 편을 뽑았습니다. 네, 극기훈련. 네.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그 영심이랑 경태가 걸스카우트랑 보이스카우트로 같이 훈련을 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심이랑 경태가 한조가 돼가지고 네. 담력 훈련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경태를 싫어하잖아요 영심이가 네. 한조가 돼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자기 혼자 막 혼자 돌아다닐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막 담력 훈련이니까 막 밤이니까 막 어둡고 무서워서 막 헤매다가 발목을 삐게 됩니다. 그래서 경태가 영심이를 업고서 기지로 복귀하다가 경태가 결국에 지쳐서 뻗어버려요. 네, 왜냐면 키가 거의 비슷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 160이죠, 160 경태가. 뭐 그럴 수 있죠, 중1이잖아. 중1, 네. 중1이면 그 정도 되죠. 여자가 더 빨리 크니까. 저는 그래 봤던 적이 없어서. 중1 때도. 중1 때도 제일 컸죠.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한 키 5cm 정도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이시죠? 지금 평균 키예요, 진짜. 우리나라 그 여성의 평균 키? 나는 지금 살이 좀 쪄서 문제인데 그전에는 모든 것이 평균치로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걸로. 네. 네. 네, 그래서 경태가 뻗은 다음에 네. 결국에는 영심이가 경태를 들쳐매고 들쳐업고서 네. 늦게 겨우 기지에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태가 일부러 뻗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영심이랑 그러니까 다들 남녀 짝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이제 그 담력 훈련 보내거든요. 네. 다 돌아왔는데 영식이래. 영심이랑 경택 팀만 안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막 찾아나서요. 네. 근데 저 멀리서 실루엣이 누군가 업고 오는 실루엣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경태의 영심이를 업고선 다니던 거에서 끊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타나는 게 영심이와 경태를 업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웃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전 나름 그러니까 반전. 막 아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남자를 업고 오는 상황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치, 그 명곡들이 네. 계속 나오죠. 네네네. 네. 단체 활동할 적에 거의 계속 나와요. 네. 캠핑을 가거나 뭐 여기서도 극기 훈련을 가거나. 그렇죠. 네. 네, 원래는 그 캠핑을 가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어요. 육화에. 거기서 그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네. 그게 맞아요.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12화에 여기 극기 훈련을 갈 때도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다 같이 갈 때마다 그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하나만 하지 둘은 아니야는 이따 또 주제가 탐구 코너에서 얘기할 건데. 네. 난 내 인생 최초의 후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머리에 맴돌아서. 랄랄랄랄랄랄랄라 그 부분이. 랄랄랄라. 네, 그 여기 보시면은 그 훈련을 갈 때 전부 다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게 소위 집에서 좀 돈이 많은 집. 어잉? 에서 하지 않았어요? 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안 하셨어요? 저는 보이스카우트 했어요. 어? 근데 그게 우리 사전에 때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걸스카우트였어요. 저는 보이스카우트였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아니요. 유복했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할 때 그냥 뭔가 학교에서 4학년 때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여. 단복이 일단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신나는 걸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른 애들도 가입을 안 돼. 그래서 그 가정통신문 들고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죠. 엄마 아빠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해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첫째니까요. 엄마 아빠도 자식들이 보이스카우트, 거이스카우트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뭔지 모르지만 가입을 했어.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각종 용품과 단복을 사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비싸요, 비싸요. 내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여의도에 KBS 옆에 걸스카우트 회관이 있어요. 연맹 있어요. 네, 네. 거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왔어요. 근데 뭔가 뭐 이렇게 많이 사라고 하는 거지라는 느낌을 정도로 진짜 많이 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자애들은 갈색 치마랑 빵모자 지금 바뀌었다? 뭐예요 지금? 지금은 연두색 옷이에요. 어... 그리고 모자도 빵떡 모자 안 쓰고 등산 모자 같은 걸로 바뀌었는데 그 양궁 선수 모자 같은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실용도 높아졌더라고요. 아하.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예전 걸스카우트는 또 단복 치마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그렇죠. 치마면... 지금 치마 아닌가? 지금 치마인가요? 뭐 헷갈리는데? 근데 치마면 캠페인 가거나 이럴 때 좀 활동하기 그러니까 불편할 것 같고. 따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비쌌구나. 네,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사야 돼요. 아, 진짜요? 그 모자도 사야 돼, 그 치마도 사야 돼. 배낭도 있어요. 배낭도 네, 배낭에다가 침낭에다가 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나 안 돼, 신생아 학교라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뭔가 신나게 캠핑을 간다기보다는 학교에 텐트 치고 교실에서 침낭 펴놓고 자고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아마 걸스카우트 안 했을걸요. 그래서 그때 양동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하고 싶지 않았어. 보이스카우트 했었고 걸스카우트 했었고 해양소년단 아람단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돈 진짜 많이 들었던 거 같아. 와, 완전 리더십 있는 사람이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거 보니까 그거는 뭐 잽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지금. 그게 중학교 가서도 보이스카우트이 있었잖아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라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아요. 그치, 초등에 하는 것보다는 중등이 더 세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단복을 입고 멋있어 보이니까, 아, 되게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극기 훈련 에피소드를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 그 획일화 시키는. 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아니, 근데 실제로 나는 이게 정말로 그, 정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대로, 뭔가 정말 캠핑을 가서 애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늘 키울 수 있고 네. 뭔가 그런 정말 영화 미국 하이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아이들과의 팀워크를 해서 뭔가 같이 공경을 헤쳐나가는 막 이런 느낌이라면 가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사실 프로그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좀 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극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련회는 싫어. 수련은 싫어. 그 가서 막 정말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알바들이에요. 거기 있는 그 교관생들. 맞아요, 맞아요. 다 그 알바야 알바. 어. 막 그 막 군대식으로 해도 불리는. 맞아 맞아. 예, 그거 그리고 정말 쓸 때 나는 제일 싫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쓰잘데기 없이 점수 남발하다가 나중에 가면 똑같아지는. 아 맞아. 일반한테 뭐 20점 뭐 빨리 뭐 빨리 집합하는 반 지금 특별 점수 줄 거예요. 50점 어. 막 이러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점수가 막 들쑥들쑥 쑥해요. 애들이 막 그거 전부 따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 캠프파이어 할 때 되면 다 똑같이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태까지 내가 했던 노력은 다 어떻게 그리고 그 수학여행 수련회 묘미는 처음 가서 이제 다 줄 선 다음에 눈 감아. 지금 또 소지품 다 뺀다 실시. 아 진짜. 어, 이런 거죠. 팔벌려 뛰기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아 엄청 하죠. 팔굽혀펴기도 했어 심지어. 아 진짜. 너무한데. 어, 엎드려 뻗쳐 다 하고 남고였어요. 아 남고였어요. 세게 안 했다. 고 이때까지 가잖아요. 아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고 난리를 쳤지 진짜. 난 제일 싫었던 게 사실은 더 싫었던 캠프파이어에서 어. 마지막에 촛불 의식하는 게 제일 싫었어. 어, 엄마 얘기하는 거. 그때 나 어,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평소에도 좀 잘하지 왜 여기 가서 찌찌 짜고 집에 가면 똑같이 굴 거라면서 나는 깨끗하게 안 울었지. 그때부터 삐뚤어졌나 헛소리가 있어요 사실. 그게 여자 애들부터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 있어. 어 그리고 그때 다 눈을 감고 있거든. 누가 오는지 이렇게 살짝 실눈을 떠서 본다. 그 음악도 되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딱 끝나서 이제 그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네. 그 길에서 애들한테 물어. 야 너 아까 울었지? 안 울었어. 근데 남중 남고 나왔나? 아니 아니요 저 남녀공학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이제 예. 다 같이 거의 우는 분위기라 갖고 초등학교 때도 막, 했으니까 그런 거 계속하는데 난 그게 너무 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희를 울리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또 몰아가는 오, 게 야. 싫었어. 그래서 삐뚤어져가지고 또 난 안 올 거라고 눈에 물 끼고. 근데 그거 숙소 들어가잖아요. 남자들끼리 장난친다 또. 아 너 울었다. 어 자는 애한테 치약 뭐 묻히고. 아, 그쵸. 그래요? 그거 어. 필수 코스였죠. 어 무조건 아. 먼저 자는 놈이 죽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잘 수가 없어요. 저도 보이스카우트 캠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저도 걸스카우트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걸스카우트들이 제 기억엔 다들 일찍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약 묻히러 다니고 장난 치러 다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한 텐... 적이었어요? 아니 제가 묻히러 저한테 당한 적도 있고 한번 어렸을 때 5학년 때인가 당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제가 이런 캠프에 가면 제가 잠을 안 잤습니다. 어떻게 다니길래? 막 뭐 깼는데 막 치약 묻어 있고 막 어, 얼굴에 막 맞아, 그림 맞아. 그려져 있고 어. 그거 누구한테 배워오는 거야? 왜 치약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련을 없애야 돼 그래서. 맞아요. 어. 아니 나 진정하게 정말 애들이 야생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거 배우면은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산에서 어떤 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 거를 걸스카우트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 인도형님 그러고 보니 되게 서바이벌 이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 내가 이래서 서바이벌 이렇게 사전에 할 적에 네. 어, 얘기하다가 어어. 내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걸 얘기를 해줬더니 어어. 되게 흥미로워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인도형님이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걸 다 구비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왜냐면 그러니까 구비하기 시작한 거는 네. 지난해 경주에 지진 나면서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거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베어 그릴스처럼은 안 되겠지만 큰 무슨 뭔가 재난에 닥쳤을 때 한 2,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구급법도 배우시고 저 그 응급치료법도 배우러 갔다고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됐어요. 네. 그 내가 왜 이렇게 됐냐를 막 둘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니까 이게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방공 시절까지 얘기가 간 거예요. 어, 맞아, 그랬죠. 그럼 구급법은 예비군 훈련에서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나 그래,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 얘기했더니 네. 막 옆에서 막 어, 누나 저한테 뭐 예비군 훈련 가 나랑 같이 갔는데. 아니 나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요. 네. 나는 한 5주 정도 훈련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자들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대 입대하면은 그 정도 훈련 받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4, 5주 네, 배치가 되잖아요. 네네. 나는 그 코스에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이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요. 그걸 알고 싶기 때문에 좀 기회 줬으면 좋겠네. 사실 이런 거는 네. 뭐 서양 교육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굳이 수련회 같은 거 가지 않아도 그런 게 기본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 돼 있죠, 특히. 네. 예. 그 뭐 일본만 해도 사실 일본은 정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고. 네. 그 내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줘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방공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방공 교육이 끝물 세대예요. 학교 가면은 통일교본. 통일교복? 그게 통일교본. 뭐지? 나이가 아까부터. 아니야, 그때 초등학교도 있었다니까 통일교본. 있었어요, 통일교본. 그래서 막 그 국가 보훈의 달인가 그때. 포스터 만들고 막 했었잖아. 그게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학교 교장의 재량 같기도 해요. 어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반공 교육의 끝물 세대이자 통일 교육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학교에 가면은 학교 도서관에 사실 6학년들도 보던 책들 옛날에 학교에 있던 책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거기 반공 교육 책들이나 뭐 선배들이 만들었던 뭐 반공 교육 포스터 이런 것들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였고 나도 그전 책을 읽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1, 2학년 때쯤까지는 되게 방공 교육 같은 거 봤다가 전화를 갔는데 그러니까 갔던 지역이 전방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풍 같은 데를 통일 전망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북한에서 하는 그 대남 방송 들려. 막 삐라 또 날라오고. 삐라가 막 날라. 삐라 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주워 봤어요? 옛날에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삐라 주워서 그 30장인가 모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면 자주고 막 그래요. 기념품. 막 그 애들 막 부러워했어. 막 삐라 주워서 와 이거 삐라다. 근데 막 그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또리 장군 알아요? 또리 장군. 들어본 것 같은데 또리 장군. 그건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진짜 옛날. 또리 그건 88이 아니라 거의 한 77 애니메이션 스타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죽만 있고 그 왜 그 도깨비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또리 장군이 그런 거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랑 북한 이제 공산당들이 김일성은 돼지고 북한 공산당은 늑대로 표현되나?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는 만화 있어요. 그런 것도 봤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랬던 애가 네. 어쨌든 전방적으로 가서 막 그 동네 우리 집 가는 길로 가면은 탱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길에다가 이렇게 터널 같이 쌓아놔요. 그럼 거기에다 문구도 되게 막 자극적인 뭐 북한 뭐 물리치자 이런 문구 적혀 있고 전쟁 때 그거 터트려가지고 탱크 못 들어오게 막는 용도들 막 군데군데 막 그런 참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지금도 조금씩 있잖아요. 산에 있어요. 맞아, 산에 맞아. 그런 게 길에 있었다우. 아 집에 가는 길이요? 아니 집으로 가는 길. 아. 왜냐면 그 북한산 근처에 살았었는데 올라가면은 방공호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진지 같은 거 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또 항상 94년도에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발언 그런 걸 겪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 우리 아빠가 혹시 군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동네는 옛날에 2000년대인가 서해교전 있을 때인가 맞나 맞죠? 네네. 그때. 우리 그때 학교에서 애들이 생방송으로 텔레비전 보면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1순위거든. 니네 그런 공포를 아냐고. 아 그래서 생존에 대한 공포가 그때 생기신 거예요? 서바이벌 기어 그때부터. 그치 왜냐면 난 그래서 불안감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언제 그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실제로 나는 느꼈으니까 그런 거에 가까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통일교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일책자.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군대 갈 때쯤엔 통일되어 있겠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했죠. 네. 근데 뭐 아직까지도 군대 갈 때 그 말이 생생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 군대 막 가기 전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 블루클럽에서 머리 자르고 막. 그 전날 블루클럽에서 잘랐어요? 아니 저는 집 앞에서 그냥 잘랐죠. 블루클럽에서 머리 자르면 여러분들 머리는 자기가 감아야 됩니다. 진짜? 대신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재밌었던 게 네.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공 교육을 받다가 반공 교육? 네, 반공 교육 받다가 반공 말고 반공 됐냐? 뭐, 그러다가 네. 이제 초등학교 전학 갔는데 거기는 또 평화통일 교육 시범 학교들? 어. 그래서 매일 주마다 그 통평 남북의창인가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북의창 있어요. 그쵸. 어. 지금도 할걸요. 그쵸. 그거 북한의 지금 동향이나 북한 방송 하이라이트 같은 거 막 북한 애들 막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막 정말 막 훈련 받은 게 티 팍팍 내면서 노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고 감상문 쓰는 거 시키고 우와 왕감자송 막 이런 거 듣고 아 그거 그래서 재밌었던 게 다른 학교도 안 그렇대요. 우리 지역은 자매결혼 부대가 있어요. 아 군부대랑 해서 있었어 없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졸업식이나 학교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학교 관계자들 뭐 그런 분들 부르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그 교단 위에 그 군부대에서 오신 높으신 분이 진짜 딱 앉아 계셨어. 그분 왜 앉아 계시는? 자매 결혼 학교에서 졸업식 같은 큰 행사를 하니까 오는 거예요. 행사 자매 결혼. 아 진짜 의미 없는. 아니 뭐 어쨌든 자매 결혼 부대니까요. 아, 그럼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좀 썼나 보지 뭐. 편지는 안 썼대요. 안 썼어요? 그분 기억은 없어요. 군인에 대한 로망은 없었구나. 아니 우리는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요. 여러분은요. 그 어설픈 알바 교관들이 있는데 보냈죠? 우린 자매 부대로 보냈다. 아 진짜 극기 훈련이 진짜 극기 훈련. 여러분 PT 체적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막 PT 13번 망한 거 아니야? 여자애들 막 PT 체적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막 군부대 가면 뭐 이렇게 타고 줄 타고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그런 군인들 보는 영화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 다 보고 막 우리 그런 아 군인들 보는 영화 있지. 군인들 보는 영화 그거 정신교육용 영화인가요? 고지전 막 이런 거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 불침범도 쓰고 막 했어. 불침범도 썼다고요? 극기 훈련에서? 네. 돌아가면서 애들을 막 불침전도 세우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진짜 극기 훈련.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컸어요. 서바이벌 키트를 항상.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시간만 없어 컸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결혼하시면 뭔가 그 지진 방지용 침대 있잖아요. 지진 딱 일어나면은 그게 뚜껑이 딱 닫혀 침대가 있고 그 밑에 물 같은 걸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 막 그런 걸 사실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감지가 돼가지고 위에 뚜껑이 딱 닫히면서 그 위로 아무것도 떨어져서 충격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2, 3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아파트 22층 살고 그러면은. 아파트 사실 거예요? 아 고급 빌라에 살아야겠지. 네 아무튼 이렇게 네. 12화 네. 극기 훈련 얘기하다가 방금 얘기까지 네 극기 훈련 에피소드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5위 네 5위는 단단 11화 네. 경태야 에피소드를 뽑았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난 이 에피소드가 그렇게 재밌지 않았거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었어요. 네네. 남자 여자의 차이인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경태의 위치가 갑자기 역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난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원작 작가 배남택 작가님이었죠. 작가님한테도 죄송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그러니까 원작 만화는 명랑 만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정말 청소년의 감성을 되게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태야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 경태야 에피소드가 그리고 이 전 잠깐만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에피소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심이가 이제 경태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됐을 때 이제 영심이가 자기가 좀 컸다, 자기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경태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원래 무시했지만 갑자기 더 무시하면서 경태 너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막 나타나지 마.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상처받은 경태가 이제 영심이 앞에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그 같은 학교에 유다희인가? 유다희라는 그 아역배우가 있어요. 예쁜 아역배우가 있는데 찾고 오는 애. 영심이 오빠가 보면서 이쁘다고. 네 맞아요. 우리 것도 이쁘네. 되게 예쁜 그 아역배우랑 경태가 같이 막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차도 같이 타고 가고 그걸 영심이가 보고서 막 열폭하는 거죠. 갑자기 아니 경태는 내가 찾는데 내가 찾으니까 나만 따라다니던 저 찌질한 경태가 갑자기 유다이랑 어울리는 거고 유다이는 쟤랑 왜 놀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막 패배감을 느끼고 막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이랑 경태랑 이종사촌 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심이가 또 되게 막 안심하면서 아 그럼 그렇지 속 겉으로 티는 안 내요. 맞아, 겉으로는 맞아. 티는 안 내면서 아 막 경태야 그럼 그렇지 막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아 이제 좀 경태한테 잘해줘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에피소드죠. 근데 이게 영심이가 아 경태가 물어봐요. 경태가 맨날 차이기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억이 잠깐 나실 텐데 영심이가 맨날 차이기만 하는데 아 영심이야 경태가 물어봐요. 날 왜 싫어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 이런단 말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경태가 그건 너도 그렇잖아. 그건 열폭 엄청나게 해가지고 야 넌 내가 한 말 잊었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영심아 잠깐만 너 내가 싫어지더니 야 내가 언제 널 좋아했니? 그럼 내가 왜 싫은데? 한마디로 매력 없어. 첫째, 작고 못생겼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바로 그 점이야. 넌 여자 마음을 몰라. 즉 정신연령이 낮고 무엇보다도 박력이 없어. 영순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얘네 둘이서 같이 경태의 과거 사진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다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앞에 나서는 것도 잘하고 막 이래서 네. 나는 걔를 보면서 나는 절대 예쁜 애 사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듣고 또 영심이가 또 빡쳤어요. 그러면 뭐 나는 막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부인 안 해 근데. 네, 막 근데 절대 부인하지 않아. 절대 부인하지 않아. 그 보면은 제가 잘 정말 이 둘의 관계를 애니메이션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앞 에피소드도 기억나세요? 앞에 에피소드는 영심이 또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하나 그래가지고 경태인데 또 다른 여자가 되게 예쁜 애가 생기다가 다시 또 영심이 돌아가는 그 에피소드 연속으로 두 개 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태가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 서운함이 정말 물밑듯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었어. 경험담인가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험담이네.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면은 화덕님은 경태의 입장에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막 비하하고 맨날 자존감을 완전 무너뜨리고 이런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경태처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처럼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심이가 경태도 인정하잖아요. 그 원래 보통 누굴 좋아하면 막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뭐 뭐라든 다 이뻐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경태도 인정하듯이 경태도 영심이 보고 너도 키도 작고 못 생겼잖아 이러잖아. 경태는 그렇게 콩깍지가 씌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이야. 왜 좋아하는지. 잘 보면 둘이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인 것 같아요. 보면. 전체 에피소드를 보고 나니까 그렇지 보면은 그 다른 에피소드 보면 영심이가 잘 안 될 때 경태가 되게 고소해. 맞아. 뱀 갖다 놓고 그러게. 그러니까 둘의 관계 사실 뭘까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여기서는 남자친구 경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남사친인 거지. 맞아요 남사친. 네. 근데 그런 거 치고 경태가 맨날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아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그냥 14살의 감정 모르는 애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어렸을 땐 보면서 영심이가 경태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사실 지금도 보면서 경태가 뽀로로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경태도 안경을 되게 큰 걸 썼잖아요. 경태 안경 벗으면 혹시 눈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경태가 나름 내가 봤을 땐 귀염상이지 걔의 하드웨어가 못생긴 게 아니라 옷이 너무 칙칙해요. 아, 맞아요. 갈색. 갈색 그 점퍼가 너무 칙칙하게 보이고 약간 때타 보이고 좀 사람을 추려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경태 어머니는 되게 세련되게 생겼던데 약간 날카로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경태가 너무 착하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땐 경태가 괜찮았거든요. 수학도 100점 맞는 친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수학도 잘하고 공부 잘해요? 잘하고 근데 경태가 나 괜찮았는데 영신이가 왜 저렇게 싫어할까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긴 했는데 160이라서 그래 아직 근데 중1이잖아요 중1 맞아요 저 중1 때 160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중1 때 그렇단께? 중1 때 160 안 됐어요? 아 보통 애들 평균이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158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아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 163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저도 평균 키는 되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그렇단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1은 일대 남자애들이 본격 성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2차 성징 이루어지는 시기. 실제 스타트 할 시점. 걸 지금은 그럴 걸? 아니 스타트 할 시점이라는 네,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여전히 빠르긴 하죠. 사실. 여자가 더 빨리 성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아니야. 저 되게 뜬금없이 든 생각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기술과정 선생님이 네? 기술과정 다 그럼 100점 맞죠. 100점 맞았다고요? 네네. 기술과정 선생님이 저희 반 학생들한테 네. 지금 너네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너네들 중에 170 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반에 두 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이 두 명만 180 넘는다. 기술하는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는 거 모르겠는데. 저 그때 와,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저 막 오기 생기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저 막 한약, 엄마한테 막 한약 달아달라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는 180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뭐. 뭐, 그치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영화판 영심이에서 네. 내가 그 비주얼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경태의 배우 그 배우님께 죄송하고 그거는 영화적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그 애니판 경태는 내가 지금도 얘기해서 뽀로로 닮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판의 경태는 정말 아키하바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아키하바라에서 온 사람? 오덕 같다고. 정말 그 전형적 우리가 생각하는 페이트짱 이런 거. 진짜 그 페이트짱 같은 정말 네, 그 전형적인 화가 났네. 아, 예. 네,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옷도 막 진짜 정말 어디 정말 막 한 3년째 그 옷 입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딱 봐도 그 의기소침해서 어깨가 막 굽어 있고 정말 딱 봐도 호감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라서 저렇다면은 영심이가 싫어할 것 같아라는 게 영화판에 잘 구현이 됐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타쿠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오타쿠 네. change the world. 저는 오덕이라는 네. 사실이 우리 부끄러워야 될 일인가. 우리 닉네임이 다 덕이잖아요. 그렇네. 너 지금 내 비주얼이 그렇게 유명하잖아. 네네네. 내 안경도 만만찮네 생각해보니까. 네, 아무튼 경태 에피소드 들어봤고요. 네. 네, 그 다음 에피소드? 4위. 4위 에피소드는 빠밤. 네, 2화. 반장 선거. 네, 반장 선거입니다. 네네네.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영심이가 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망하는 내용입니다. 네, 완전히 망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원래 그 영심이가 반장 선거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 친구가 있죠. 네, 월숙이라고 네. 그 영심이의 베프지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봤을 때 또 화나더라고. 나는 절교했어. 그쵸. 절교하지. 네. 네. 되게 영심이를 되게 무시하는 그 친구 있잖아. 월숙이가 막 옆에서 막 계속 꼬드깁니다. 영심이를. 아, 너는 막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뭐. 하지만 너는 보통 여자야.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그 전략으로 가면 뭐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심이가 그 말을 믿고 출마를 해서 막 자기의 3개월치 용돈을 선거 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죠. 선거 자금 어디다 썼죠? 네, 막 빵집에서 그렇죠. 다 쏩니다. 네, 네. 다 막 반 클래스메이트 아니야 반 친구들한테 다 막 빵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돈 심지어 없어가지고 경태한테 돈 빌려갔다가 엽전 세 개 해주더라. 맞아요. 버스 맞아요. 토큰 맞아요. 여러분 버스 토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건 회수권은 기억나는데 회수권 썼어요? 썼죠. 세상에 왜요? 우린 팀원이었어. 어? 진짜요? 팀원이 안 썼어요? 옛날에. 옛날에 환승 안 될 때 팀원이 안 썼죠. 우리 동네는 내가 중학교 때 팀원이가 아니, 있었는데. 아니 그 전에. 아, 그 전에는 당연히 회수권 썼죠. 근데 지금 회수권 썼다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회수권 중학교 때도 썼던 것 같은데. 드든. 이게 팀원이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게 이게 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2000년에는 이미 도입이 돼 있었어요. 2000년쯤에는 중학교 2학년. 어이? 근데 수도권만 서울 이명박이 서울 티가 이거 그... 잘라요 이거.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그때쯤부터 했을 텐데. 아, 아니에요. 그게 원래 팀원이가 서울 지역만. 그러니까 원래는 각 지역이 뭐니가 달랐어요. 그러다 지금 통합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잠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팔팔한 상식 코너입니다. 서울 지역에 버스카드가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라고 합니다. 이 버스카드는 유패스라고 했고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T머니는 2004년 7월 1일 서울에 환승 시스템이 생기면서 신형 교통카드로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참 유익한 방송이죠. 나 여기까지 자르고 무슨 얘기하고 있죠? 네, 그 회수권 토큰 얘기했죠. 네, 회수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경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빵집에 돌아갔는데 근데 그 월숙이가 또 뒷담화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뒷담화를 하는데 월숙이가 뒷담화하면서 네. 이게 사실 다 너가 보통 영심이한테 다 보통 사람이니까 그래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계속 꼬드기면서 영심이가 반장성에 출마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 한 자기 표 나왔죠 한 표. 그 한 표가 자기 표. 아 자기 표. 네. 그러니까 월숙이조차도 그렇게 옆에서 푸시를 해준 월숙이조차도 다른 친구를 뽑아준 거예요. 진짜 패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 진짜. 와 화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월숙이가 원작 만화에선 더 이용해요. 그러니까 영심이가 잘 보이려고 애들한테 막 주번 일도 대신하고 막 청소도 맞아. 다시 하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월숙이가 만화에서는 중계를 서가지고 중간에 쟤한테 시켜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중간에 돈 떼먹고 돈 떼먹는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수고비 같은 거 자기가 챙겨. 경제적 관념까지 있는 친구였네 월숙이. 월숙이 정말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와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게 영악하네요. 영악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보다 보면은 영심이가 중2라고는 안 느껴지지 않아요. 중3 정도 되는 애라고 느껴진다. 느껴져. 맞아요, 맞아요. 중일에 약간 초딩티가 남아있거든. 여러분은 반장선거 뭐 추억 있나요? 반장선거 추억이 나갔어요? 나갔었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어떻게 되셨나요? 반장도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부장, 부반장, 반장 정도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번 나갔다가 낙선. 네, 낙선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기억나요. 저는 그때 반장 선거 나갔는데 사실 반장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자기가 자기 표 뽑잖아요. 원래. 네네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다른 친구 막 뽑아주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나는 왠지 내가 나를 뽑으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랬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반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엄청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생회 정도 그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반장 선거에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투표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안 뽑힐 것 같은 사람한테 너무 그거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예상대로? 매번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 저 약간 그 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반장 선거를 했어요. 네. 그때 부반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반장이 된 애들의 지지자들이 막 투표를 하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A가 반장이 되내고 B가 나였으면 그래서 A 이러면은 걔네들이 막 정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정말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이 정도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막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도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를 했어요? 아 걔네가 유독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이 든 게 걔가 걔를 좋아했나? 왜냐면 반장이 내가 여자애였거든요. 근데 그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흔들흔들 막 이렇게 막 했던 애는 남자였어. 질투했구나. 질투가 아니라 네. 나는 지금 뒤지고 있는데 표수에 뒤지고 있는데 그래서 열받는데 옆에서 잘 나왔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질투 것 같은데. 아니거든. 그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도 반장선거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새 에피소드를 했는데 근데 끝을 내려는 건가?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 잘라버리고 아니. 근데 이게 영심이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80년대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월숙이가 그 애들을 불러 모으기 빵집을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용어 같은 거 자체가 되게 예스러운 게 많은데 칠판에 오영심 출마의 변. 출마의 변. 맞아. 네. 그 만나 제과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에 누가 변이라고 안 하잖아요. 출마하고 싶은 이유, 뭐 출마 마당 뭐 이렇게 쓰지. 근데 되게 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제과점이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카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네. 모임 장소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정말 80 전형적인 80년대 분위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버지가 얘를 혼낼 때 아버지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누구는 못했네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공부를 못하니까 가지고 집에 가서 딱 종이를 펼친 다음에 펜을 딱 쓰는데 비상계엄령. 그것은 2부에서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좀 아껴주실까요? 편집 많이 되네. 또 있어요. 또 그 편집되지 않을 거예요. 또 있어요. 반장 선거에서 그 보통 사람 영심이 보통 사람 보통 소녀를 슬로건으로 내걸잖아요. 그게 87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 그거 영향 받은 에피소드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정말 그 시절 에피소드인 게 영심이가 이제 뭐 이제 그 각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출마의 그 운변을 하잖아요. 네. 그때 그 당선이 된 애가 뭐지 이름이 갑자기 용장가? 장용자. 맞아요. 장용자. 장용자가 유리였는데 장용자가 연설한 뒤에 연설이가 영심이가 네. 이 연사는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했잖아. 네, 막 정말 운변하듯이 뭐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미약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반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반장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훌륭해요. 참 좋은 연설이었어요. 자 그럼 각자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내도록. 맞아요. 그것도 되게 저거 옛날 80년대 90년 초반에 운명학원 투다. 딱 그게 딱 느껴서 재밌더라고. 맞아. 다녀왔어요? 아니 전 안 다녔어요. 저도 다니진 않아요. 태권도에서 시켰어요 그런 거. 진짜요? 근데 그 항상 그 레퍼토리가 있다고 이거. 뭐 이 연사는 이러면서 발음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약간 아나운싱 하듯이 시킬걸요 아마 하면. 그런 거 했잖아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안에 메이로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렇게 반장 되신 거요? 아니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시킬 때 그거를 바탕으로 반장 선거를 해서 이겨 오셨구나. 반장 선거에 가서 누가 산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무튼 운명대회도 네. 있었지 그 당시. 운명대회도 있었죠. 근데 항상 그것도 정해진 레퍼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억은 방울방울. 달달한 애니메이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추억이 많이 되살아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영심이 1부를 일단 마칠 시간이 됐고요. 네,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죠? 네, 2부에서는 지금 우리끼리 베스트 6를 하고 있잖아요. 네. 4, 5, 6위를 했으니까 네. 이제 1, 2, 3위 에피소드가 남아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8편의 애니메이션의 메인 코너인 주제가 탐구한 엔딩 소개,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도 대기 중입니다. 네, 이 저희의 메인이죠 거의 엔딩 엔딩 들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심이가 저희가 제일 재밌었던 애니메이션이었던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거진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유튜브 가시면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언컨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네 지금, 제일 재밌었어요. 네, 어른들이 봐도 지금 봐도 재밌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저희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다운로드 줄여서 좋다 해주시면 욕 같다 좋다 좋다 해주시면 좋다, 감사하겠습니다. 좋다. 네, 좋다. 네, 좋다. 네. 그럼 2부에서 봐요. 어른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본 방송은 전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합니다.